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고 다섯 돌세 즈음하여 음악 소사시 장군님의 선군길 공연이 17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용남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평양시 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성중앙기관, 평양시 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공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해외 동포 대표단들과 동포들, 연고자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 무관 부부들, 외국인들이 공연에 초대됐습니다.